남쪽 바다 수평선에 갈매기 날고 뱃노래 흥겨우면 은빛 뱃사장을 멀리 돌아가 정에 겹도록 조그만 마을에는 물레방앗과 처자들이 웃음꽃을 피우리라 바다 짝을 지어 물새가 날고 흰 구름 흘러가면 갯벌 논밭길을 따라 들어가 정에 겹도록 조그만 마을에는 약수샘떡과 처자들이 가슴을 설레리라